잠을 잘 못 자서 시력이 조금 나빠졌나 오늘따라 네 얼굴이 하얘 보여 수근대는 내 친구들 걱정하는 네 친구들 그래서 말야 우리는 어떤 사이야 나 이런 말 하는 게 진짜 처음이라 그래 사실 조금 떨리기도 해 난 왜 이러지 마음이 네 생각뿐이야 매일이 우린 어떤 사이니 아니 뭐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나 바빠서